없는 밤비가 내리는 밤이면 휘저으며 스쳐가는 친구의 영상이 꿈을 먹고 살자 하던 친구의 음성이 슬퍼하지 않으려고 친구와의 별일을 아름다운 추억 속에 친구가 있으니까 웃고 있을 테니